소리지 마 girl. 시간은 닫고 네 앞에 놔둬는 떠날지 몰라. What you waiting for? 네가 바라는 운명적 사랑은 나와 만들어 가보는 거야 right now. 더 멀리 볼 필요 없어 내가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데 destiny. 시간이 없어. What you waiting for? 이 사랑은 나가 더 이상 늦는다면 사라질 거야. 난 너를 아프게 하고 떠나뵙고 가지는 말하고 날 선택해 your destiny. 내 뜻을 속에 넘어 날 보면서 미소를 짓잖아. 현재 나의 두 손은 등장 밑 하지만 어둡지 않아 밝게 빛나지.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고 있어 마지막에 finally. 나에게 falling 멋지게 falling follow me. 나를 따라 천국의 문을 열지. 선택은 쉬우나 후회는 아프니 현명하기 위해 내 손잡아 come to me. 멀리 볼 필요 없어 내가 가까이 마주하고 있는데 왜 날 못 봐. 이제 나를 봐봐 네 눈앞에 닿으니 시간이 없어. What you waiting for? 이 사랑은 나가 더 이상 늦는다면 사라질 거야. 난 너를 아프게 하고 떠나뵙고 가지는 말하고 날 선택해 your destiny. 시간은 날 도와줘 제발 그녀가 현실 속 운명을 믿도록.